Love can be hard in my life. Love can be pain in my life. 말로 떠들 수도 없는 일이라서 이까지 사람 주문 뭐 잊어줄게. 이젠 아파하는 일도 그만둘게. 아무도 믿지 마라. 후엔 편하니까 언제나 긴장해 있어야 한다고. 네가 말한 적도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이제는 어쩌라고. 늘 먼저 웃어버려 쉽게 잊으니까 너보다 먼저 널 잊어야 한다고. 네가 말한 적도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정말로 어쩌라고.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기억으로 남아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아파와 찢겨져도 난 괜찮다고. Love can be hard in my life. Love can be pain in my life. 이제 널 보내도 살 수 정말로 어쩌라.